이어졌다 싶었지. 그리고 난 내게 이렇게 다짐했지. 더 이상 내 삶에 연애는 없다고. 내 생의 마지막 여자는 너라고. 값비싼 선물은 싫다고. 그저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. 내가 주는 거면 넌 다 좋다고. 이렇게 말을 하면 넌 또 내 맘을 울리고. 난 정말로 빈털털인데 나를 만나면 고생할 것 같은데. 하지만 네가 있어 난 정말 행복해. 약속해 난 너만 사랑할게. 그 미소가 항상 날 웃게 해. 너와 함께라면 난 정말 행복해. 널 사랑하는 만큼 나 더 널 아껴줄게. 널 사랑해 이렇게. 알면 알수록 너무 착한 너. 보면 볼수록 또 보고 싶은 너. 앉아나서나 난 네 생각. 어디를 가도 난 네 생각. 예쁜 것을 봐도 운전할 때도 볼일을 볼 때도 난 네 생각. 눈도 크고 애교도 많고 언제나 어디서나 내 편이고. 긴 게 올 때 힘이 되는 너의 그 미소. 우리 사랑 이대로 약속해. 난 너만 바라볼게. 맹세해 난 너만 사랑할게. 그 미소가 항상 날 웃게 해. 너와 함께라면 난 정말 행복해. 널 사랑하는 만큼 나 더 널 아껴줄게. 널 사랑해 이렇게. 바쁜 삶 속이 지쳐 미쳐 생각지도 못한 일로 싸우고 다투고. 미안한 마음에 데이트를 결심하고.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. 아무리 힘들어도 내색은 못하고. 지친 날 움직이는 너의 그 미소. 3시간 쇼핑해서 달랑 티 한 잔. 하지만 어떡해 난 너를 사랑해. 난 널 사랑해. 너만 사랑해. 난 너뿐인 걸 너만을 사랑해. 미소가 항상 날 웃게 해. 너와 함께라면 난 정말 행복해. 널 사랑해.